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세계를 진감시킨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발사의 완전 성공은 온 나라를 승리자의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을 축하하여 7월 10일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연회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국방과학부문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김용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솔주 동지와 함께 목란간 위원회장에 나오시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에 공헌한 성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애국유산인 백두산 대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주체의 핵강국, 로켓강국으로 빛내주신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 성을 터치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당의 권위와 국가의 존엄, 인민의 안녕에 실려있는 대륙간 탄도로켓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한 국방과학 전사들을 축하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반만년 민족사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장기한 대승리를 안아오시고도 그 모든 성과들을 전사들에게 다 돌려주시며 대같은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에 대한 탐없는 고마움에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애국가가 주악되었습니다. 황병서 동지의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발사의 단번 성공에 공헌한 국방과학 전사들을 위하여 전례 없는 평양 초청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오늘은 성대한 축하위원회에 초대해 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임에 따라 그는 주체조선의 대륙간 탄도로켓, 조선노동당의 강력한 전략무기 체계를 완성하여 국가 핵무력 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결사옹위한 국방과학 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대 환인이 7월 4일에 대사변 소식에 접하여 만세 만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끝없는 기쁨과 격정으로 들끓고 있다고 하면서 평양 시민들은 물론 온 나라의 일토와 조소 마을과 가정들에서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 보유국이 된 5천년 민족사의 대경사를 경축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미국의 우두머리들까지도 우리의 시험발사 성공을 인정하면서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세계가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의 완전 성공을 대사변으로 평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듯 거대한 역사적 변천과 전인민족 대경사를 안아오신 절세의 위인은 다름 아닌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이시라고 하면서 거금동서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강국의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비상한 총력으로 세월을 주름잡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천재적인 전략가 탁월한 영도자 헌신적인 애국자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장 70여 년 세월 우리 민족을 위협해온 미제의 핵공갈과 적대 세력들의 온갖 제재 압박 책동을 더는 지속시킬 수 없으며 미국의 심장부를 겨눈 대륙간 탄도로켓을 기어이 완성하여 최후 승리의 직선 침례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전략적 결심을 내리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당과 군대 국가의 천산만사를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화성 14용 개발집단의 총설계가 총제작자 총치위원이 되시어 개발 전 과정에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신 데 대해 그는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그는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조립현장, 포연자욱한 발사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기발한 과학적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시고 무한한 힘과 용기도 안겨주시면서 대륙간 탄도로켓 완성의 험로 역경을 한치 한치 앞장에서 해치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거룩한 혁명세계, 뜨거운 열과 정의 날과 달들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화성 14용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완성의 나날은 세계가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새로운 전략무기가 개발 창조된 과정인 동시에 당중앙이 요구하는 그 어떤 첨단무기 체계도 최단기간 내에 완벽하게 개발할 수 있는 세계의 유일무이한 조선노동당의 최종의 과학연구집단 청정의 전투대우가 탄생한 과정이라는 데 대해 그는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대승리의 모든 공로를 고스란히 국방과학 전사들에게 돌려주시고 영광의 최절정에 높이 내세워주신 데 대하여 언급하고 국방과학 전사들과 온 나라 천만 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방과학 전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면서 그는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은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심장속 깊이 새기고 당의 주체적 핵무력 건설 위협을 더 높은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시계의 전략무기 체계의 연속적인 개발과 질 양쪽 강화로 주체조선의 핵병기창을 줄기차게 다져나감으로써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 앞에 신기를 들고 항복수를 파칠 때까지 숨돌릴 수 없는 강타를 안기며 우리 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습니다. 연회에서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요문을 받으시고 주체적 전략무기 발전의 종수로 되는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의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시어 전승의 7월을 영원한 승리의 7월로 더욱 빛내어주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에 대한 온 나라 천만 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감사의 정을 격조 높이 노래했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병진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전진가를 기세차게 부르며 나아가는 강대한 우리 조국의 기상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경연은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연회는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배 같은 운동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조선노동당의 권위와 공화국의 존엄이 실린 주체탄의 줄기찬 뇌성으로 당제 7차 대회 정신을 결사보이하며 자주의 길, 혁명의 길, 결사전의 길을 한치의 트팀도 없이 끝까지 걸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의가 차 넘치는 속에 진행되었습니다.